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우리 3강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공부를 하면 1단원도 마무리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전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오늘 잘 녹여가지고 문제풀이 한번 속속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같이 실력을 끌어올리는 시간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는 24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지식의 깊이가 깊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마 생소한 기호라든지 단위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이 아 1단원인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 머릿속에 콕 박히지 않아도 앞으로 과학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습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못 맞췄어도 반절도 못 맞췄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익숙해질 예정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나가는 시간 가져봅시다. 그래서 이 대표 유형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제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어떤 온도계가 나왔죠. 그래서 그림은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하여 현재 기온을 측정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항인데 요 자료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부분만 확대를 했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25고 그 다음은 6일 거고 그 다음은 7일 텐데 정확히 6과 7 사이에 요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의 그 선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지금 몇 도라고 읽을 것 같아요? 26도라고 읽을까요? 27도라고 읽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26.5도라고 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도 이런 뭐 문도계를 한 번쯤은 읽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그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26.5라고 읽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알코올 기둥이 눈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죠. 중간에 걸쳐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장 가까운 눈금을 읽는다. 자, 이게 맞는지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더 가까운 26이라든지 27이라든지 이런 눈금으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정확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눈금으로 읽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우리는 그 중간값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까운 26이나 27로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의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온도계 눈금 사이를 10등분하여 읽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뭐 잠깐 언급이 됐기도 했지만 이거 머릿속에 남지 않는 그런 정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등분인가? 아니면 2등분인가? 5등분인가? 요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26.5라고 읽었다는 거는 그 어느 정도 등분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등분 정도까지는 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26.2라든지 뭐 4라든지 요런 가늠해서 이제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는 거를 같이 학습하면 되고 그래서 디귿 현재 기온은 26도라고 읽는다고요? 아니죠. 대략 이 눈금을 10등분해서 정확히 가운데 있다면 26.5도라고 읽게 된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처음 보는 자료 앞으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정보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뭔가 어떤 자료가 쭉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도 많이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내용 읽어봤더니 다음은 여러 나라의 기온 측정 단위에 대한 글이에요. 측정 단위인데 뭐를 측정한다? 기온, 대기의 온도를 측정한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더니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섭씨, 우리는 바로 이걸 쓰죠. 섭씨, 몇 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씨 단위를 사용해서 기온을 표현한다. 그런데 미국은 일상생활에서 화씨를 사용해요. 그래서 기온을 나타내요.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는 절대온도인 켈빈 단위를 활용을 한답니다. 우리가 그때 기본이랑 공부할 때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쓸 때는 켈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위 차이는 동일한 기후 조건을 표현할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기후보고서나 연구 자료를 비교할 때 단위 변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에 여기는 섭씨를 쓰고 저기는 화씨를 쓰는데 화씨 단위에서 이제 운영 화씨 단위를 쓰는 그런 국가에서 측정된 그런 어떤 값들을 우리가 변환하려면 도씨로 그걸 바꿔주는 그런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위 변환 시 계산 오류나 오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어떤 단위의 기호를 정확히 붙여주지 않았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측정된 값인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관련 정보 전달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면 기상 데이터 해석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 보기 기억에 기온 측정 표준 단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만약에 우리가 과학을 전혀 안 배웠어. 그러면 기본 기온을 측정하는 표준 단위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온 측정에는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표준화된 방법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온의 측정 표준은 일상생활 및 과학기술 전반에 사용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몇 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무슨 옷을 입을지, 그렇죠? 어떻게 냉방 온도를 설정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어떤 뭐 대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기상 데이터 해석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기억 디귿 해서 답은 일단 3번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갈 거를 이제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2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2단원에 들어가면 켈빈이라는 단위가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할 건데 켈빈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저 섭씨 단위랑 눈금 간격이 동일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좀 다르냐? 여기 이렇게 축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쓰는 저 섭씨 도로 나타내는 저 섭씨 단위는 0도가 있죠. 0도가 있고 요거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범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영하에 해당하는 온도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영상이라고 하는 플러스 그런 온도 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온도는 여기서부터 딱 시작합니다. 여기는 시작점이라고 여기 더 마이너스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점이라고 하면 0 켈빈이 우리 이 섭씨 단위로는 273도인데 근데 이게 영하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273도씨가 0 켈빈입니다. 오케이 아니고 0 켈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0도씨는 273 켈빈이 되겠죠? 그래서 1도 올라갈 때마다 1 켈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찍고 있는 요 시즌이 여름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한 27도 영상 27도씨 정도의 그런 기온을 갖는다라고 하면 켈빈 단위로 변환했을 때는 300 켈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변환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뭐 3000 켈빈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대략 3000이니까 거기서 273 정도 빼면 아 이런 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범위겠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대표 유형 3번입니다. 자 광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스마트폰의 광 센서에 대한 설명이다. 광 센서면 뭐를 인식해요? 광을, 빛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광 센서는 빛을 받게 되면 전류나 전압이 변하는 소자를 이용한답니다. 빛에 따라서 전류 전압의 세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밝기를 측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밝기로 연결이 되냐면 빛을 받았어요. 그럼 전류와 전압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 신호가 달라지게 되겠죠. 전류와 전압에 의한 전기 신호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에 있는 전기 신호로 연결이 되면서 밝기를 조절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어떤 화면 밝기를 조절하면서 이 배터리 사용 효율을 높이거나 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그래서 조절하게 되면 뭐 필요 없을 때는 좀 낮출 수도 있으니까 사용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면 보기 기억에 뭘 물어봤냐면 광 센서를 이용하는 장치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이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인식할까요? 터치를 인식하겠죠. 터치의 여부. 근데 이거는 어둡고 깜깜한 데서 터치를 하든 밝은 데서 터치를 하든 터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 센서랑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해설지에는 압력 센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압력으로 이걸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걸 또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가 있고 그걸 압력 센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뭐 요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압력을 얼마나 진짜 물리적으로 주느냐가 아니고 이런 정전식, 그래서 나의 손이 이렇게 전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손이 여기 닿는지 안 닿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센서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광 센서를 이용하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리모컨 신호 입력 장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꾹 눌렀어요. 그러면 전원이 켜지기도 꺼지기도 음량을 조절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TV에. 이게 바로 빛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광, 빛, 이런 리모컨 신호 같은 경우에도 빛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광을 이용한다. 그러면 리모컨이 보낸 신호를 입력하는 장치는 광 센서가 있습니다. 그걸 입력하는 장치 역시 광 센서를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리모컨의 원리를 몰라서 만약에 이거 못 풀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하나 더 듣고 가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그 가로등의 자동 점멸 장치. 점멸이 켜지고 꺼지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어두컴컴한, 어둑어둑해질 시점을 보면은 가로등이 점점점점 살짝씩 밝아지면서 켜져요. 근데 그건 누가 일부러 버튼을 눌러서 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밤을 지나서 아침에 새벽이 밝아오면 자기가 또 점점점점 꺼집니다. 이게 그 빛의 양을 인식해서 어느 정도 양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게 그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려면 뭐를 인식해야 할까? 빛의 양을 인식할 수 있는 광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디귿 옳고요.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가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녹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녹화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녹화한 것을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부른 노래랑 여기서 재생되는 노래는 완벽하게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의 신호의 종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에서 가수가 직접 부른 노래는 아날로그 신호이냐? 그렇죠? 이거는 가수가 자기의 성대를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시킨 그런 그 신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는 보통 아날로그 신호다. 맞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녹화가 되면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었다. 그렇죠.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면서 디지털 신호로 그걸 바꿔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 돼서 스마트폰의 메모리 내에 저장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아날로그 신호가 영상으로 나온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재생한 신호는 다시 아날로그 신호요? 그 디지털 신호를 변환해서 재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영상으로 출력돼서 나온 것이다.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만약에 새가 지저귀어요? 그럼 그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틀게 되면 그건 디지털 신호가 영상이나 음성으로 재생되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실력 향상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제 유제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 문제는 다 풀었고요. 실력을 향상시켜보자. 자, 1번입니다.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측정, 뭔가를 이제 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값을 나타낼 때, 측정에서 값을 나타낼 때 숫자와 단위를 이용한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량을 측정했다. 그러면 3kg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숫자와 단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그래서 적당한, 적절한 어떤 그 물리량에 해당하는 단위를 잘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적절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질량을 재고 싶은데 온도계를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측정값에는 오차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그 어떤 온도계가 있었죠. 알코올 온도계. 그거를 딱 읽었는데 나는 정확히 정중앙이라고 생각해서 26.5도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아주 아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6.55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측정이든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없다는 이 문장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큐빗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단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큐빗은 고대 이집트에서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긴 어떤 손가락 끝까지를 의미를 하겠죠. 거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1큐빗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큐빗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 큐빗은 길이의 단위냐. 큐빗은 지금 어떤 길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길이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단위도 아니고. 맞다. 일단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거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니은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단위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 큐빗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어때요?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같은 사람 중에서도 나이가 언제일 때 쟀느냐, 뭐 3살일 때 쟀느냐, 뭐 15살일 때 쟀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큐빗에 대해서 앞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3번에 어림. 어림 짐작할 때 그 어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어림은 물리량을 측정할 때만 활용한다. 우리가 보통 뭐 많이 붙으면 보통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림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대략 몇 살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정 도구나 이런 거 없이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추론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도 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물리량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어림은 사람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렇죠. 각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림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어림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근사값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측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림도 어떤 특정 도구가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림에 대해서는 측정 도구 없이 보통 나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통해서 그 대략의 값을 추론하는 것, 그것을 어림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이 문장은 아닌 것을 이제 의도하고 나타낸 문장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주 오랜만에 그 수능 연계 교재라든지 이런 거 아닌 교재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내신 대비 그런 교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해서 문제 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교재들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조건 하나가 정말 딱 하나의 결과값으로만 나올 수 있게, 답으로만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정교화하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해보고 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평가해보는 이런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썼는데 여기에서 채점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꼭 그렇게 채점할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험에 서술형을 쓰게 되면 그럼 거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지가 아주 명확하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략 어떤 내용을 내가 이해했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측정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채점 기준은 실제 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문장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서 쓰더라도 거기에 채점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꼭 하시고 그리고 띄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험 계획을 할 때 어림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어림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왜 도움이 되는지를 써주면 되겠죠. 어림을 하면 왜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어림을 한다면 측정값을 대략 유추해서 측정 계획을 세우고 측정 도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게 한 이 정도 돼. 크기가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되면 대략 한 1m 안쪽이 어떤 길이일 것 같고 그렇다면 막 30m 막 줄자 이런 것보다는 30cm 자 이런 것보다는 1m짜리 자가 있으면 이거를 좀 더 잘 측정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을 하면 측정값 대략 유추하죠. 아, 저 정도면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걸로 재는 것이 조금 더 잘 맞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측정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그 다음에 측정 도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이 채점 기준으로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 측정 도구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측정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측정 계획이라는 거는 무엇을 측정할지, 어떻게 측정할지, 그것을 언제 측정할지, 뭐 몇 번 측정할지 이런 것을 계획 세우는 게 모두 포함이 돼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측정 도구 자체도 어떻게 해당이 돼서 계획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쓴다면 측정 도구를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뭐 측정 방법을 계획하는 등의 측정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명확히 언급해 주면서 그런 측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된다는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을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핵심 키워드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 표준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어떤 값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공사장에서의 소음을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여 규제한다. 우리가 소음은 데시벨 단위라는 걸 아마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데시벨 단위가 이런 일상생활의 측정 표준이 되는 단위가 맞고요. 그래서 그 소음을 일정치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너무 주변에 피해가 가니까 안 됩니다. 소음을 낮추세요.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겨울철에 물이 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기온이 영하네. 물이 얼었으니까. 이거는 어떤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아예 대략 정확히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하네. 이런 어떤 일종의 어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서술이고 그 다음에 디귿 자동차 부품은 정해진 표준 크기를 사용하여 제작된다. 표준의 어떤 크기를 정확히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만큼에 맞는 크기로 규격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써야 다양한 것들에 다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자동차와 저 자동차의 규격이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의 표준 얘는 뭔가 그걸 지금 재는 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런 표준을 이용해서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거니까 디귿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6번입니다. 6번에 중요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온다. 뭐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일상생활이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을 탐구하든. 그래서 읽어보면 아마 답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측정 표준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합니다. 측정 표준이 왜 있어야 할까? 그런 필요성이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모든 측정이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면 결과를 비교하기 쉽다. 어때요, 여러분?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비교하기 쉽겠죠, 그렇죠? 기억 옳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님, 전 세계에서 다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겠죠? 여기는 섭씨 쓰고 저기는 화씨 쓰고 이런 것보다는 다 같은 온도 기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소통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피트 쓰고 저기는 미터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정확한 측정 표준은 과학 연구와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옳고요. 우리가 뭐 크게 깊이 있게 공부 안 하더라도 기역, 니은, 디귿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항의 중요한 이는 뭐라고? 이런 측정 표준을 지켜서 연구라든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는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일단 어떤 간단한 단답식 서술형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다음은 길이의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각각을 한번 읽어볼게요. 간은 지구의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거리에 천만 분의 1을 1미터로 정의하였다.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적도가 여기 있죠. 그럼 적도부터 북극까지의 거리. 이게 구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똑바로 본다면 똑바로 위로 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는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직선으로도 보일 수 있고 사실 조금만 옆으로 보면 이제 곡선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 거리에 천만 분의 1을 잘라가지고 그걸 1m라고 하자라고 정의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을 볼게요. 나는 백금과 이리디움으로 만든 합금, 그죠? 두 가지 금속으로 만든 합금으로 막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막대의 길이를 1m의 표준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서 빛이 진공에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9,900! 어쩌고 저쩌고 분의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이 기준으로 해서 1m를 정의를 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바가 뭐냐면 가나다를 측정 표준을 정한 연대순으로 이게 어디가 더 옛날 방법이고 무엇이 더 요즘 방법인가를 찾아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쉽죠. 이 중에서 가장 최신의 방법인 것 같은 게 바로 다일 겁니다. 빛이 진공에서 이렇게 정밀한 요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최신의 기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가 가장 마지막 최신이라는 거는 아마 쉽게 찾았을 텐데 가와 나중에 무엇이 더 먼저로 생각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렸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어떤 막대기를 만드는 게 더 쉬워 보여. 적도에서 북극까지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측정해서 그거에 요 천만 분의 1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르는 그 과정이 더 어려워 보이고 이거 막대기 만드는 건 더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가가 더 먼저입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길이를 1m로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의 비교적 최신에 와가지고 그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는 막대기를 제작을 한 거예요. 이 가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기 편하게 이렇게 막대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순서당 가나 다가 된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에 요게 아마 어떤 미국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아니면 뭐 미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 가보진 못했어도 그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은 길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보면은 길이의 단위로 미터 이외에 우리는 미터를 쓰죠. 피트와 마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는 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길이 단위예요. 요즘도 일상생활 사람들이 몇 피트 이런 얘기를 키도 몇 피트로 잘 나타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의 키, 방이나 건물의 크기 등의 신체와 생활 환경과 관련된 측정을 할 때 피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일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 도로 거리나 자동차 주행 거리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 및 해상교통에서도 비행거리나 항로 거리를 표시할 때 마일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국가로 여행했을 때 굉장히 그 불편한 점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가면 되나요? 그랬더니 이런 마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몇 마일 더 가시면 됩니다. 뭐 북쪽 방향으로 몇 마일 더 가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마일 단위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몇 미터, 300미터 가시면 있습니다 하면 대략 머릿속에서 가늠이 되는데, 근데 마일 단위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그죠? 단위 변환기를 써가지고, 아, 이렇구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미터를 써주면 참 좋을 텐데, 그 국가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 문화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을 사용하게 되면 항공거리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그 항공 관련 일을 하게 됐는데, 마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터를 이용해서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이 쓰면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의 규격을 정해서 건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에서 어떤 건축물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설계도에는 뭐 이런 피트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들여온 자재는 미터 단위로 뭔가 절단이 돼 있고 규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산하면서 착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착오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측정 표준으로 나타낸다면 건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그래서 피트나 마일을 길이 측정 표준으로 바꿔서 나타내야 되는 이유로 여러 길이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단 문장 자체가 조금 모호하죠. 여러 종류의 길이 단위를 사용하는데, 아니면 길이 자체가 여러 길이, 뭐 5m, 10m 뭐 여러 길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익힐 수 있는데, 아마 여러 종류의 길이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길이 단위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권장되는 바는 아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통일해주면 훨씬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디귿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피트나 마일을 길이의 측정 표준으로 나타내야 하는 까닭을 다 골랐을 때 기역과 니은만 해당이 되고 디귿은 적절한 그런 이유로는 볼 수 없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9번. 역시나 또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이 서술형의 모험 답안이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그림은 길이 측정 표준인 미터 원기로 1m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활용하지 않는 그 이유,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미터 원기가 뭐였지? 기는 기구할 때 기구, 그 어떤 표준이 되는 원, 유래가 되는 그런 어떤 기구다. 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터를 측정하는 어떤 표준이 되는 기구인데 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보면요. 이런 어떤 모범 답안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의 내용은 미터 원기는 보관 환경의 온도나 습도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마모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미세한 마모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길이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런 기구인데 길이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서술로 모범 답안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채점 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길이가 변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느냐. 길이가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한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변하는지. 보관 환경의 온도나 습도, 뭐 이런 것들, 마모, 이런 걸로 인해서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지 두 가지를 여기서는 그 채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학교 생활하면서 논술형, 서술형 문제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필평가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수행평가에서도 쓰는 일이 많은데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친구들은 이런 문항을 만났을 때 이렇게 씁니다. 길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끝. 미터 원기의 문제점? 길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맞긴 맞죠. 그런데 좋은 답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래서 더 좋은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길이가 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 친구들 머릿속에는 아마 이럴 때 길이가 변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 쓰라고 했으니까 길이 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다 하고 그 부분만 쓰고 끝내는 건데 더 좋은 답을 계속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이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처음 읽었을 때도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주는 게 좋은 서술형, 논술형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꾸준히 연습을 좀 해나가 봅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문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새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 표시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림은 신호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명이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 중에 옳은 내용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옳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옳은 내용을 얘기하는 친구들만 고르는 문항으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학생 A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호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맞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신호의 정의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 자체를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 A는 맞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나한테 신호 줬어. 난 신호를 못 받았어. 이렇게 신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그 정의를 써놨을 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고 그 의미를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호란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손을 올려요. 신호죠.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 신호가 될 수 있죠. 뭐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인데 뭐 우리도 그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학생 B는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도 신호겠구나. 어때요?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 빨간불이었어. 근데 초록색이 들어왔어. 그럼 그게 어떤 신호죠? 건너세요. 안심하고 건너셔도 됩니다. 라는 신호죠. 그래서 그것도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 B 받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학생 C의 언급 때문에 그런데 학생 C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체가 눈에 보이더라도 반짝이지 않으면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 A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호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변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학생 C의 얘기가 그러면 만약에 불이 그냥 켜져 있어. 반짝이지 않아. 그럼 이건 변화가 없는 거니까 어떤 정보가 아닌 그 신호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학생 C는 요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멀리서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뭔가 그 사람이 그냥 있는데 내가 몰랐어. 뭐가 어떤 다른 신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접근해서 가까이 가다 보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저 멀리 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럼 그 사람 자체는 변한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면서 그게 인식이 되면서 내 눈으로 들어와서 그게 신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그것이 빛이 거기에 반사되어서 내 눈을 자극해서 내 뇌에 어떤 정보를 일으킨 거잖아요.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실제로 이게 신호냐? 이게 변화된 거냐? 아니냐?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지는 문제를 앞으로 만나진 않을 거고 신호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냥.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된다. 그거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으면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문항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신호니? 저게 신호니?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학생 C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리둥절했을 수 있고 고민이 많이 됐을 수도 있지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실제로 문제를 숙제가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풀어내기 명확하게 좀 더 쉬운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만 맞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11번 문제 역시 중요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두 가지 종류의 신호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가는 마이크로 노래 소리를 녹음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의 신호를 이진수 형태로 변환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전기 신호로 변환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뭔가 이 목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신호로도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연속된 형태의 값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꾸기 전에 그 이진수 형태로 바꾸기 전의 형태여서 이렇게 연속적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날로그 신호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기 기억해 보면은 가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덜 헷갈리게 만들려면 얘는 이제 녹음해서 신호로 변환한 거 그거 빼고 그냥 마이크로 노래를 불렀을 때 나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신호의 형태이냐?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해요? 아니죠.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연속되어 있으면 이거를 신호를 그대로 저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를 단순화된 형태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소리의 저장과 전송 과정에서 손실이 거의 없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손으로 따라 그리세요라고 했을 때, 보고 그리세요 했을 때 이거를 똑같이 그리는 게 쉬워요? 얘를 똑같이 그리는 게 쉬워요? 이게 훨씬 쉽잖아요. 얘는 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탁탁탁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아무리 자를 준다고 해도 이렇게 모양을 살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보의 손실이 훨씬 덜하다. 그래서 소리의 저장과 전송 과정의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의 신호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기억 디귿 오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은 어떤 센서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래서 센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센서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한대요.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장치에 사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기울이거나 흔들면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게임 컨트롤러,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이 뒤에 부분을 읽으면 그 어떤 이름을 알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맨 앞부분에 속도의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걸 등속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센서.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진 센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서술형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누르는 경우에 누른 신호가 스마트폰에 전달되어 스마트폰이 작동하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스마트폰이 작동을 안 했는데 내가 그걸 눌렀어. 만약에 뭐 비밀번호 같은 걸 눌렀어. 그러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과정을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서술을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다음 단어를 이용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단서 조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는 무조건 감점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그 답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압력 센서 하나만 적어놓고 압력도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적혀있으면 압력도 따로 써있고 압력 센서도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압력 센서, 자 여기서 하나 나왔죠. 압력 센서가 작동하여 터치스크린을 누르는 압력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그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스마트폰에 입력이 되면 스마트폰이 그에 맞게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서는 조금 달라져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압력이 발생한다. 스마트폰에. 그러면 그 압력의 변화를 누가? 압력 센서에 의해서 그게 감지가 되고 그게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너무 크게 그 어떤 문장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위배되지 않는 선이라면 조금 바뀌어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최선의 어떤 흐름으로 구성을 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술형 다 쓰고 만약에 이런 단서 조건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서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우리도 또 연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번 풀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정보와 기술의 발전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면서 변화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다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스마트폰, 인터넷, SNS가 발전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이 가능해졌죠. 그런 정보들이 손상이 없,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다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기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면이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한 가지 기본량을 다른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 이 문장이 맞으려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단위를 변환하는 게 불가능했어야 되죠? 근데 그 전에도 가능은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 종이를 이용해서 내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었죠? 요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도 단위를 변환하는 거 이런 거는 가능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디귿, 인터넷 뱅킹, 모바일 결제 등이 발전해서 금융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졌다. 인터넷을 이용한 뱅킹이나 모바일 결제는 디지털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리해졌다는 것은 맞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을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1단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1단어는 그냥 듣고 그렇구나 저런 용어가 있구나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1단원을 클리어 했습니다. 그냥 기본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1단원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2단원부터는 진짜 과학의 느낌이 물씬 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나 이런 거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데? 당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단원도 선생님 일단은 그냥 듣고 일단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2단원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2단원으로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